그냥 예수님 믿어도 남들처럼 그냥 그렇게 믿고 그냥 가겠다라면 할 수 없고 그래도 뭔가 이 세상에서 내가 태어나서 예수님 믿었는데 내가 이렇게 살 수 없다. 뭔가 나에게 내가 어떤 그 영혼의 어떤 그 두드림이 있고 두드림 깨우침이 막 있어야 돼. 그래서 이건 아니다. 내가 이렇게 살 수는 없다라고 도전이 와야 돼. 도전. 그 도전이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잖아. 그게 무엇으로 충족이 되어지느냐. 오직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경이에요. 한 시간 안에 끝나요. 5시에서 6시 안에 끝나니까. 그러나 아하 정말 중요하고 잘 나왔다. 적어도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 그런 기회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비가 와가지고 일기예보를 쭉 보니까 이거 한 주간 계속 비가 와요. 그래서 아 비가 새벽 하루 종일 비가 온다라는 일기예보인데 사실은 또 그렇다고 해서 하루 종일 오는 건 또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걸 그래도 보시는데 여러분들이 불편할까 봐 연기할까라고 했는데 아닌 거예요. 이게 다 단비 단비. 할렐루야. 비가 올 때에 노주광 정성가지가 나와서 우리가 한번 하나님한테 매달려보는 거. 하나님은 절대로요 사모하는 자를 그냥 돌려보내지 않습니다. 하나님 엄청난 선물 보따리가 있어요. 엄청난 선물 보따리. 그래서 기대하시고요. 기도하시고 기다리시어서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귀한 말씀의 만찬을 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 영적 상태가 영적 기상도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를 간접적으로 설명해주는 그 신문기사가 어제 있었어요. 어제 날짜 토요일자 조선일보인데 우리나라 경남 지역에서부터 시작된 일입니다. 지금 막 개업한 가게 그 가게에서 옷가게에서 빨간 속옷을 사서 입으면 행운이 두고두고 평생 따라온다. 그래가지고 빨간 속옷이 없대요. 몸싸움까지 하고 쟁탈전이 벌어. 아무데나 되는 게 아니라 지금 개업하는데 그래서 이게 영남 지역에서 시작됐답니다. 이 속설이 이렇게 정착되어지기는 그 이유가 뭐냐면 바닷가 영남 지역 그 바닷가에서 동해 연안에서 배들이 나가가지고 고기를 잡는데 만선을 하는 경우가 별로 없잖아요. 그 만선을 했어. 그럼 깃발을 올립니다. 어떤 깃발을 올려요? 빨간 깃발. 빨간 깃발을 올린다는 데서 유례가 됐답니다. 이게 영남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확산이 됐대요. 여기는 뭐 빨간 속옷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분들이죠. 그래서 작년 여름에 신세계 백화점 김해점이 오픈됐는데 그때 오픈 행사에서 이 속옷을 갖다 놨더니 무려 43억 원어치가 팔렸다는 거죠. 서로 싸우고 난리 났다. 여기 판교의 현대백화점이 작년인가 뭐냐인가 오픈됐잖아요. 그때도 무려 여러 번 50억 원어치가 팔려나갔다. 그 사로 막 뛰어가고 난리 났다. 지금도 계속된대 지금도. 우리나라 속옷을 판매하는 업체는 색깔 여러 다양한 거 안 내고 이제 빨간 거만 찍어낸대.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적어도 기독교인이 천만 명이라는 이 나라에 빨간 속옷을 입으면 행운이 찾아온다. 근거 없는 속설이죠. 이런 데 빠져 있어요 사람들이. 다행이에요. 여러분들 모르니까. 오늘은 또 오렌지 상의를 입은 분들이 이렇게 많네요. 뒤에 한번 돌아봐요. 보기 좋네요. 저기 네 분이네. 우리 조은희 집사님까지 저 뒤에. 외버서 입고 있어. 오렌지는 해당이 안 돼요. 이게 나라의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분별력. 이런 데꼭 빠져버렸어요, 사람들이. 옷을 입어서 행운이 찾아온다. 운이란 게 있어요. 운이라는 게 사실은 운이 좀 따라줘야 되는데, 이 세상에서 가장 힘 있는 게 뭐냐? 운이랍니다. 운 좋은 사람은 당해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넘어져도 돈 떨어지는데 넘어지고, 물에 빠졌다가 나와도 앞주머니에서 고기들이 나오고 시작하고. 여러분, 운하면 떠오르는 게 뭐냐면은 복권일 겁니다. 복권. 다 생각해 봤어요. 아, 복권하면 당첨돼 봤습니다. 실제로 이 복권에 행운이 따르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보스턴에 사는 여자, 조안이라는 여자인데, 복권에 네 번이나 연속에 당첨이 됐어요. 첫 번째 1983년에 66억, 두 번째는 2006년에 24억, 세 번째는 2008년에 36억, 네 번째는 2010년에 122억. 평생 한번 당첨되는 것도 하늘의 별 따기인데 네 번씩 됐어요. 아직도 몰라요 어떻게 될지. 그죠? 운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부러워요? 저는 그 사람이 부러운 게 아니라 그 사람 남편이 부러워요. 운이 더 억세게 좋죠. 그죠? 행운 좋은 거예요. 운을 바라고 살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이 행운하고 여러분 행복하고 다르죠? 클로버를 보는데 여러분 네이클로버 희귀하잖아요. 네이클로버를 뭐라 그래요? 행운이라 그래요. 세잎 달린 걸 쐈는데 그게 뭐라 그래요? 그거는 행복이에요. 어떤 의미가 있어요? 행운은 희귀한 거예요. 행운은 찾아야 돼요. 행복은 뭐라고요? 우리 곁에 있는 거예요. 곁에. 행복의 요소는 우리 곁에 많아요. 행복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행복해질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마음을 가지세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이런 말. 행운은 찾는 것이고 행복은 누리는 것이다. 누가 한 말일까요? 제가 한 말이에요. 제가. 해놓고 나니까 멋있더라고요. 잘 써요, 제가. 행운은 찾는 것이고 행복은 누리는 것이다. 이 운은 뭐냐? 행운은 찾아야. 행운이 따르는 사람이 따로 있다. 제가 행운, 운에 대해서 여러분 행운, 운 좋기를 바라잖아요, 여러분. 나에게도 이런 행운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바라잖아요. 오늘 그 행운이 있는 거예요, 이제. 행운이 주어지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멘. 행운을 하면 생각나는 격언이 있어요. 뭐냐? 따라해.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이뜻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 행운이 가만히 있는데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런 뜻이죠. 하늘이 도와주는데 어떤 자를 도와주느냐? 돕는 자를 돕는다. 이 말은 뭔가를 하는 자. 복권 네번 맞은 사람이, 당첨된 사람이 여러분 생각할 때는 가만히 있어서 그렇게 됐다. 참 운이 좋은 사람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사람 복권을 샀을 거 아니에요. 사도 열심히 샀을 거 아니에요. 사도 한 장만 샀겠어요? 나름대로 연구도 하고 생각도 해보고 쫓아다니면서 복권도 사보고 한 장도 아니겠지. 우리 어쩌다가 운이라면 우리 생각하기를 가만히 감이 떨어지는 것 같고 아무 일도 안 했는데 뭔가 주어지는 것 같고 그걸 운으로 생각하는 그건 없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단 말이야.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돈이 필요해요. 한 1억이 필요하대요. 하나님 나한테 1억 주세요. 꼭 써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걸 주시면 1억 주시면 제가 하나님께 11조 천만 원 바치겠습니다. 빨리 주세요. 응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강 집사님 응답했을까 안 했을까 하나님? 안 해줬대요. 안 해줬대요. 그래서 이 사람이 꾀를 냈어요. 기도를 바꿨어요. 하나님, 하나님이 제 말을 못 믿는 것 같은데 하나님 그냥 그러면 천만 원 띄고 9천만 원 주세요. 그냥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대. 뭘로? 말씀으로. 뭐라고 하셨냐? 야, 내가 너를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줄 수가 없다. 왜? 너는 지금 아무것도 안 하잖아. 방구석에서 그냥 방구석에서 그냥 있잖아. 이 나가봐. 사람을 만나든지 어딜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아니면 복권을 사든지 뭘 해야 줄 거 아니냐 내가. 따라합시다 여러분. 뭔가를 해야 뭔가가 이루어진다. 누가 말했을까요? 뭔가를 해야 뭔가가 이루어지지.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행운이 그냥 찾아오는 게 아니라 뭔가를 해야 운도 따라오는 거예요. 첫 번째 펭귄이라는 영어의 관용어가 있어요. 무슨 뜻이냐?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모두가 주저하는데 용기를 내어서 앞으로 돌진하는 사람. 이게 첫 번째 펭귄이라는 거예요. 불확실한 상황. 앞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 그런 상 모두가 주저하고 머뭇거릴 때 앞서 나가는. 첫 번째 펭귄. 그리고 펭귄들이 이렇게 보면은 이게 아주 그 펭귄들이요. 말하자면 좋은 뜻은 온순하고 좋지 않은 뜻으로는 이 펭귄 겁이 많아요. 꼭 무리지어 살아요. 무리지어 살아요. 그렇게 살다가 그냥 그렇게 살다가 먹이가 다 떨어졌어. 먹이 다 떨어졌어.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되느냐. 바닷속으로 들어가야지. 바닷속에 먹이 무진장이 있어요. 그런데 얘네들이 안 들어가요. 거기 안 들어가요. 바닷속이 무서운 거예요. 배는 고파. 그래도 안 가. 서로 그냥 눈치만 살살살 봐요. 눈치만. 눈치만 본다니까. 주저하고 머뭇거리고. 눈치 보다가 한 마리 첫 번째 한 마리 왜 첫 번째로 하느냐 얘가 에라 하고 뛰어들어요 풍동하고 첫 번째 풍동 소리와 함께 있다가 서로서로 눈치를 보더니 이어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들어가 보니까 얼마나 많아 작은 고기도 먹을 게 시큰 먹는 거 무진장 먹는 거 세상 이치도가 첫 번째 펭귄이 돼야 돼. 하나님을 믿고. 왜냐하면 성경의 인물들을 보니까 이 성경의 인물들이 우리가 특별히 본받아야 될 믿음의 위인들을 보니까 전부 그렇게 살았더라. 아브라함도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땅 하나님께서 말씀 가라 했더니 친척 아비 본토집을 떠나서 내 가장 익숙한 곳 나의 모든 기득권이 다 있는 곳 그걸 떠나라 첫 번째 펭귄이 되거라 떠났죠.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주저하는 상황 속에서 오직 말씀만 듣고 가는 뭐 요셉은 안 그래요? 애굽까지 어쨌든 타이적이지만 애굽까지 가서 감옥까지 내려가고 그 가운데서 용기를 잃지 아니고 좌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내게 주신 이 비전 꿈 그 꿈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믿음 가지고 좌절하는 상황 속에서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여호수아 갈래 아무도 못 들어간다고 하는 땅 가나안 땅 무시무시한 안악 자손이 거기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신 그 땅이라고 한다면 나는 그들을 밥으로 여기고 말씀 부여잡고 건너갈 것이다. 첫 번째 편. 베드로 같은 경우 사도들 보면 대단해요. 풍랑을 만난 제자들을 구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셨어요. 풍랑을 예수님이 잔잔케 해주셨어요. 베드로가 너무 좋았어요. 예수님 나도 물 위를 걸어봤으면 좋겠어요. 제자들 중에서 베드로만 그랬어요. 저는 이 믿음이라 생각해요. 예수님이 걸었으니 나도 좀 물 위를 걸었으면 좋겠다. 나도 기적을 체험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까? 믿으시면 아멘이에요. 이런 기적을 바래야 기적이 일어났어. 예수님 믿고도 맨날 상식적으로 살라 그런다. 상식적으로. 성경에는 상식적인 얘기가 별로 없잖아. 기적의 책이에요. 기적을 바래야지. 그래 기적이 일어나지. 물 위를 걸은 제자는 베드로밖에 없어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은 이유는 뭐냐? 예수님 나도 물 위를 걷게 해 주세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 와. 나한테 와. 베드로는 그 말씀 듣고 그대로 배에서 뛰어내렸어요. 물 위를 걸었어요.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유명한 말이잖아요. 제가. 몇 번 해서. 물 위를 걷기 위해서는 배에서 뛰어내려라. 제자들은 물 위를 걷고 싶다는 기적도 체험하고 싶다는 말 생각조차 못했고 또 만약에 그런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와라 했을 때 그들이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물 위 걷기 위해서 배에서 뛰어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뛰어내리기 예수님께서 말씀해 와 뛰어내려라 와 여러분 배에서 뛰어내려야 예수님이 도와주십니다. 예수님이 도움이 필요하고 예수님 무슨 일을 해주실 것을 기대한다면 내 액션이 있어야 돼요. 아마 이랬을 거예요. 이 말씀의 내용 영적 세계가 벗겨지니까 보이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아, 베드로 야 내려와 했더니 베드로 뛰어내렸어 그냥 물을 걸었어 예수님께서 그 즉시로 아마 물에게 명령을 하셨다 뭐냐 야 물들아 베드로가 내려오는데 발 디디는데 절대로 빠뜨리게 하지 마라 니들이 베드로의 발을 받쳐줘라 듣겠어 안 듣겠어요 풍랑아 잠잠하라 했더니 잠잠해지 예수님 자연계도 명령하시는 분이 귀신아 물러가라 영계도 명령하시는 분이 그럼 예수님께서 하셨을 거 아니야 어 제발아 어 뛰어내리네 야 빨리 받아줘 빠지지 않게 그래서 기적을 체험한 믿음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뭔가를 하는 거예요 기적을 체험하려면 기적을 바라고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해야 돼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게 있어요. 아, 이제 리스크예요. 리스크. 위험부담. 실패할 수도 있겠지. 아, 물에 빠지지. 그거는 과학적 법칙인데. 실패해요. 베드로 실패했어요. 예수님 바라보고 내려갔는데 바람이 휙 부니까 두려움이 딱 생기니까 물에 빠져버립니다. 우리가 뭔가를 하면은 아무리 믿음으로 뭔가를 한다 할지라도 실패할 수 있다고, 안 될 수도 있다고, 시행착오일 수도 있다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패 실수해야 돼. 성경에 아까도 예를 들은 바로 그 사람들, 첫 번째 펭귄이 된 그 사람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 여러분 전부 온전한 사람들 아닙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뭐예요? 아브라함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하나님이 이삭이 네 씨가 될 것이다 했는데 못 참고 이스마엘을 낳아버리고 실수 투성이에요. 모세, 하나님의 사람 모세 삐까면 화를 내요. 분노를 너무 잘했어. 노아 술 먹고 취해가지고 추태를 부렸어. 야고 아버지 속이고 사기치고 도망가버려. 다윗 자기 부하의 아내를 가로챘어. 그리고 명령을 죽였어. 부하. 베드로. 그 좋아하는 존경하는 스승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신했어. 실수한. 실패한 거.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들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났다는 거. 성경이 말하는 의인은 어떤 자냐? 일곱 번 넘어졌을지로 다시 일어나는 자가 의인이다. 그 의인은 그냥 믿음의 사람이다 이 말. 그런데 악인이 뭐냐? 한번 실패했다고 해서 그대로 드러누워. 실패가 두려워서 아무것도 못해. 성경은 악인으로. 저는 이 세상에요. 어떤 용기 있는 사람. 앞으로 이 세상은 뭐냐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시행착오가 생겨도 그걸 겁내지 않는 사람. 그래서 무언가를 시도하고 시작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세상이에요. 옛날엔 여러분 기업이 벤처기업이라고 그랬죠? 벤처기업. 이 벤처기업 요즘 뭐 어떤 기업이냐? 스타트 기업이. 대세. 들어봤죠? 스타트 기업. 뭔가 시작하는 거. 시작하는 기업. 하나님은 시작하는 사람을 찾으세요. 하나님 시작하는 교회를 찾으세요. 하나님. 왜? 내가 널 도와줘야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해줘야겠다. 믿음이 있다는 게 뭐냐면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동물의 동물. 움직이는 존재. 식물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 자리에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다 받고 그냥 거기서 식물로 만드신 게 아니라고. 식물은 존재 가치도 있지만 여러모로 배워할 교훈도 많고 하지만은 우리는 움직이도록 만들어 놨어. 뭔가를 하도록 만들어. 스타트하다 보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어려울 수도 있어요. 뭐라 그랬어요? 또 일어나는 거지. 또 스타트하는 거지. 또 스타트하는 거지. 넘어져도 또 일어나는 거지. 이렇게 하는 사람에게 기회가 찾아온다. 하나님은 운을 부어주신다는 거죠. 전도서 7장 20절에 선을 행하고 죄를 범치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다.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 하나도 없다. 인간이 어떻게 온전해질 수 있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이 영광을 이루지 못합니다. 실수한다고, 실패한다고. 그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온전하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구주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중에서 예수님 필요한 분이 있어요? 제가 볼 때 있는 것 같아요. 스스로 죄인이라고 안 여겨. 다른 사람들이 전부 죄인이고 나는 죄인이에요. 예수님 필요 없어. 바리새인. 이슬 가장 큰 죄가 예수님이 필요 없는 사람. 좀 필요 없어. 가장 큰 죄인. 소크라테스 부처도 공자도 이 땅에 태어난 인간에게 예수님이 필요한 존재들이. 예수님이 오늘 나의 구주로 필요하다는 의미는 뭐냐 하면 오늘 내가 부족한 죄인이다. 부족하다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실수한, 실패할 수 있다.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그 행운이 수많은 실패와 좌절 그 가운데서 포기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이삭입니다. 이삭. 이삭이 어떤 사람이냐? 이삭이 어떤 사람이에요? 창세기 26장 12절에 나오죠.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해서 그의 백배나 얻었는데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다고 얘기해. 자, 이삭 그 사람이 창대하고 따라 창대하고 왕성하고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세 단어. 왕성, 거부, 왕성, 창대, 거부. 형통, 모든 형통의 주제예요, 이게. 창대하고 왕성하고 거부. 이런 거 싫어요? 싫어요, 이런 거? 이거 왜 싫어할까? 이런 걸 왜 외면할까? 이삭이 받은 복이면 나도 받아야지, 나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으로. 이삭이 그냥 받았느냐 이걸. 이삭 하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이삭 뭐가 떠올라요? 우물. 이삭 하면 우물. 이삭의 정체성이 나오더라고 보니까. 이삭이 어떤 사람이냐. 따라합시다. 물을 기르다 먹지 말고 우물을 파는 사람. 이삭하면 우물. 우물 파는 사람. 여러분이 남들이 여러분 누구 하면은 뭐가 생각이 나야 돼. 그 이미지인데 뭐가 생각이 나야 돼. 그것도 긍정적인 걸로 생각이 나야 돼. 왜 그 사람이야. 나는 다른 사람이 내 이름을 떠올리면서 어떤 이미지를 생각할까. 여러분 그 이미지 메이킹을 하세요. 이삭 하면 우리 우물을 보자. 긍정적인 배울점으로 보자. 그 안에 들어있는 의미가 뭔지는 알아야 돼. 이삭은 물을 기르다 먹는 사람 아니에요. 지 우물을 팠지. 본문을 보니까 글 아래 목자나 블레셋 사람들은요. 우물이 없어요. 얘네들은 뭐냐면 남의 우물을 가지고 물 기르다가 매겠어요. 왜? 우물 파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타들어가도 안, 물이 안 나오기 때문에 모생만 신나게 하고 실패하게 그래서 남의 우물에 가서 물 얻어서 먹는 게더 나았어, 이삭은. 근데 이삭은 아니에요. 신기해요. 남의 우물에서 물을 길어다가 먹지 않았어. 그냥 우물을 팠어요. 하나만 파지 않았어. 오늘 본문만 해도 18절, 21절, 22절, 25절을 보니까 네 개를 팠어. 요즘 말로 하면 기업이 네 개라는 거예요. 네 개를 파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실패가 있었을까? 어떤 거는 뺏기고 됐어. 어떤 물도 안 나올 수도 있어. 어떤 싸워가지고 져가지고 우물을 딴 놈들이 메꿔버렸어. 그런데 이삭은 중요한 게 뭐냐. 한 개를 뺏기면 두 개를 파버리고, 두 개에서 물이 안 나면 네 개를 파버리고, 이삭은 어떤 일이 있어도 우물 파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생존 경쟁이 얼마나 심해요, 여러분. 이삭이 우물 팠다고 여러분 우물 파자마자 물 펑펑 나오고 그거 여러분 지가 잘 관리하고 지가 쓰고 이런 게 아니에요. 이 우물 파기도 쉬운 게 아니고 장비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거기. 모래니까 막 파서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그쪽이에요. 여러분 저거예요. 저거 암벽이 암벽. 바위 바위. 쉽지 않다고. 파야지 그래도. 생존 경쟁. 다른 사람들은 안 파는데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과도 같은 이 물이 얼마나 필요했겠어. 그러니까 막 싸움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싸웠어, 다툼. 그런 가운데서 이삭의 정신을 봐요. 이삭의 믿음을 보세요. 또 하는 거예요. 경쟁에서 질 때도 있어요. 뺏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또 파는 거예요. 저는 이게 믿음이에요. 본다고. 배짱이 있어요. 배짱. 용기 있어요. 이삭은 우물 파는 것에 대한 관한 한 아무도 그를 말리지 못했어요. 이삭은 우물 바로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것에 대해서 그 사람 그 못 말려. 이렇게 나와요. 그 사람 그건 못 말려. 그 사람 아이덴티티예요. 그 정도 되려면 몇 번을 실패해야 돼요. 몇 번을 시행착오해야 되겠어. 왜냐하면 우리가 좋아하는 여러분을 받기로는 행운 절대 혼자 안 와요. 수많은 실패, 쓰라린 좌절 가운데 찾아온다고. 이 세상에 가장 위험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단 한 번에 성공한 거예요. 단 한 번에 성공한 것처럼 그처럼 나쁜 게 없어요. 완전히 사람 버리는 거예요.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로마서 8장 28 좋아하시는 말씀이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어떻게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느니라. 무슨 얘기예요? 실패도 많다 말이죠. 모든 것. 안 되는 일도 있었다. 부정적인 것도 있었다. 그렇지만 절대로 낙심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그 손으로 바꿔주신다. 하나님 우리 실패의 조각조각들을 모아가지고 큰 성공 그림으로 맞춰주시는 분이다. 이 말이에요. 모든 것. 실수하라고요. 실패하라고요. 한 번만의 성공은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바랄지도 마세요. 이건. 아, 난 실패 안 할래? 아, 실패하면 두려워. 이런 사람에게 비결을 가르쳐 드릴게요. 뭐냐? 아무 일도 안 하면 돼. 그냥 손발 딱 묶어놓고 그냥 절대로 이상 실패 안 하고 살아요. 누가 뭐라고 얘기 안 해요. 그 사람 괜찮아. 어, 그 사람, 어, 착해. 그럼 뭐 그 사람 그래. 그냥. 실패를 경험하지 아니한 것이 가장 큰 실패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이 악한 종아, 이 악한 종아, 이 종이 어떤 종이에요? 아무것도 안 하는 종. 한 달란트 받아놓고 아무것도 안 하는 종. 왜 안 했어? 실패가 두려워서. 달란트 사용 안 했죠. 쓰라고 했죠. 쓰라고. 너 써. 마음껏 써. 여러 가지 변명, 핑계, 이유가 다 갖다 붙이는. 그리고 안 사용했어. 악하고 게으른 종. 제일 처음 악한 종.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칭찬 들었어. 남겨서 칭찬 들은 게 아니에요. 어떻게 칭찬 들어? 왜 칭찬 들었어? 썼기 때문에. 썼기 때문에. 사용했기 때문에 칭찬 들어. 실패는 부끄러운 게 아니라고. 어쩌면 능력이에요. 왜? 뭔가를 했다는 반증이기 때문에. 뭔가를 시작했다라는 증거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보신다고요. 우리의 능력이 뭐냐면 무엇이든 시작하면 다 되는 게 아니라 안 됐을지라도 다시 또 일어나는 것. 그게 우리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마음이 뭐냐면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에 하나님께서는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다. 이상 고생하고 근심하여 살아라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니라니. 한마디로 뭐예요? 잘 살아. 나 믿고 잘 살아봐. 그래서 우리에게 행운을 주시는 거예요. 복주기를 즐겨 하시는 분이라. 그런데 우리가 그 복을 받아 누리지 못. 운이 없다는 거 맨날. 운이 없어. 나는 왜 이렇게 운이 없을까? 맨날 막연한 생각 갖고 있어. 좋은 일이 있겠지 살다 보면. 어쩌다 뭐 이렇게 하다 보면 무슨 일이 있겠지. 안 와요. 안 와. 제가 단언코 얘기해. 안 와. 왠지 알아요? 여러분 다른 소망을 가져도 다른 사람에게 다른 어떤 환경에다가 소망을 가지면 그 소망 헛된 소망 안 돼. 여러분 왜 다른 어디다 소망을 둬요? 기대를 해요? 사랑에는 배신이 따라오게 돼요. 내가 준 친절에는 반드시 우리가 다른 걸로 이렇게 이상 여러분 뭐예요? 제가 사자성어 중에 이 세상을 진단한 사자성어 뭐냐? 적반하장. 무슨 얘기인지 알죠? 적반하장. 나도 그 이에게 적반하장. 이렇게 하면 이만큼 올 줄 알죠? 이상 아니에요. 여러분 또 안 되잖아요. 나에게 은혜를 베푼 거 갚아주려고 해도 안 될 때가 많잖아요. 그 은혜는 뭐 어디다 새겨요? 물에다 새기고 원수는 어디 새겨? 돌에다 새기는 마음에다 새겨. 그냥 물에다 새겨서 흘러가버리면 생각도 적반하죠. 절대로 여러분 절대로 막연하게 남에게 희망을 걸어 하나님께 희망을 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희망을 건다는 게 뭔지 알아요?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믿음의 희망을 걸어야 돼. 여러분 자신에게 소망을 가져야 돼. 오늘 나에게 희망이 있느냐 없느냐. 그래 여러분 절망하지 않아. 좌절하지 않아. 맨날 남 쳐다보면서 어떻게 했으면 좋은데 이랬으면 좋은데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빨리 갑시다. 운, 하나님 주신 운, 하나님 주신 복을 받기 위해서는 한 가지만 하십니다. 막연하지 마세요. 어떻게 되겠지 하지 마세요. 다른 데다 기대 걸지 마세요. 다른 사람에게 소망 두지 마세요. 하나님께 두세요. 하나님께 둔다는 것은 바로 내 믿음에다가 소망을 걸어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축복의 원리.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에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데 하나님은 자기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너희에게 먼저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무슨 뜻이냐? 막연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지? 네가 내 것을 받으려면 분명한 소원이 먼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분명한 소원, 선명한 소원. 그러면 하나님 이루어주신다. 분명한 소원이 있어요? 그냥 이루어주셔도 되고 안 이루어주셔도 되고 이런 거예요? 선명하기만 하면, 분명하기만 하면 0.001%의 가능성이 없어도 되는 거. 이게 믿음의 세계예요. 야곱 보세요. 야곱이 뭐예요? 야곱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에요. 둘째 아들의 장자권 있어요, 없어요? 근데 야곱은 장자권 갖기를 원했어. 원했어. 물을 길어다 먹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우물을 파기를 원했어. 그래서 장자권이 가져다 준 축복에 대해서 알았어. 그리고는 상식적으로 되지 아니하는 거지만 선명한. 이걸 여러분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 이건 성경 윤리나 도덕의 교과서가 아니에요. 오늘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구원, 축복. 여러분 구원이란 말이 뭐냐? 하나님 축복이에요. 구원 이퀄 축복이에요. 구원은 따로 있고 축복 따로. 맨날 구원이 복인 줄 몰라 여러분들은. 그게 요번 새벽에 나와 이제. 왜 구원이 복이냐? 구원이 왜 복이야? 엄청난 복이야. 구원은 여러분 한 가지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영적인 구원만 알고 있었기 때문에. 구원을 보니까 육체적인 구원이 또 있더라. 가난과 질병에서의 구원이 있더라. 이게 온전한 구원이지. 온전한 구원이 그러니까 복이 되고 이 복을 받아들이니까 깨달으니까 말씀이 복음이 되는 거지. 맨날 복음 복음만 뭐가 복음이야? 왜 복음이야? 복음 안 돼, 여러분. 내가 장자권이 있어야 돼. 그런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그래도 그거 갖고 있어. 내가 하나님 복을 받아야 돼. 분명한 소원을 내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기도할 때도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내게 복을 주지 아니하시면 안 도쳐드립니다. 안 놔드립니다. 해봤어요 한번? 그럼 분명한 소원 가져봤어요? 이거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 한번 주셔야 합니다 하고 그런 선명하고 분명한 소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소원대로 됐잖아요. 장자권은 가졌잖아요. 장자권만 가진 게 아니에요. 알고 보니까 이름까지 운명이 바뀌었어요.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잖아요. 이스라엘 아들들이 이스라엘 열두 지파가 됐어요. 99%가 있어도 1% 때문에 안 하는 게 우리예요. 여러분 성관상 보니까 1%의 가능성만 있어 도전했더라고. 이게 믿음 아니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냐. 주님 말씀. 1% 가능성. 1% 야곱은 0.0001% 가능성이에요. 둘째가 어떻게 장자권을 할 수 있어? 이게 가능한 게 믿음의 세계라. 남들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1% 가능성이 있어 하는 거라고. 그런데 그 그냥 하는 게 아니지. 하나님을 향한 신뢰하는 믿음을 갖고 해야 된다. 하늘은 이런 사람을 도와주신다. 운칠기산 자기 노력 30% 하늘이 주는 운 70% 하늘이 도와줘. 누구를 도와주느냐? 스스로 돕는 자, 하나님 믿고 뭔가를 하는 자, 1%의 가능성만 있어도 일을 벌리는 자. 이런 믿음 가지고 이삭의 우물을 파댄 거예요. 이게 가지고 100% 가능성 가지고 답한 줄 알아요. 그게 답밖에 없구나. 그런데 하나님께 도와주시더라고요. 22절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 넓게 하셨으므로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놀라운 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이제 결론적으로 하나님 복을 주셨는데 대적들이 없어요. 경쟁 상대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삭이 하나님만 믿고 그냥 하니까 파대니까 그건 이삭이 할 일이에요. 믿음 갖고 그냥 했어. 자꾸 해서 우물 팠어. 근데 하나님 하실 일이 있는 거예요. 아, 저게 나 믿고 자꾸 우물을 파니까 아이고 내가 일좀 해야지. 거기는 물이 없는 데인데 아 괜찮아 해봐. 하나님께서 그 밑에 있는 지하의 수원지를 그 물길을 돌려가지고 이삭이 판 우물로 물길을 보내주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야. 하나님 그렇게 하는 게 하나도 안 어려워 우리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야. 우물을 파. 그러니까. 1% 가능성 없어요. 우리 교회 이제 우물 팔 거예요. 우물 팔 때가 됐어요. 장로님. 우물 팔 때가 됐다고 그 무슨 우물을 팔줄 아세요? 이거 끝나면 나오는데 미리 얘기해야지. 임대료를 주는 교회에서 임대료를 받는 교회. 맨날 임대료 이거 주느라고 정신없잖아요. 이 건물 임대료를 우리가 받지 뭐. 할렐루야. 물론 1% 가능성 있어요 없어요? 목 있어 있긴 없지. 1% 가능성이 있다 칩시다. 맞아. 그러면 해봐야 돼? 안 해봐야 돼? 필요하면 해봐야 돼? 안 해봐야 돼? 해봐야지. 우물 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도 우물 파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업에도 우물 파시기 바랍니다. 파셔야 돼. 하나님 팔기만 하면 하나님 이제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이지 뭐. 하나님 하셔야 돼. 뭐. 물을 언제까지 길어다 먹을 거야? 맨날 모자라. 내가 우물을 파야 나도 마시고 나도 먹고 다른 사람도 퍼가게 하고 내 자손 되도록 먹게 해줘야지.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도와요. 믿음은 뭐냐? 당신이 두려워하는 일을 하게 만드는 거. 그게 믿음이에요.